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이란 세헤 즈음에서 에스하쿠 자한기리 제1부 대통령에게 20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그가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이란이 새로운 진보와 번영을 일으킬 것을 축원했습니다. 한편 리 영호 외무상은 이란 세헤 즈음에서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상에게 20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